날 닮은 네 모습에 아파 널 결국 만났던 날도 지키지 못해 너를 울렸던 날들 우린 어디쯤에 왔을까 난 너를 기다릴 수 있을까 비참히 내리던 꿈 널 찾아 헤매던 눈 yeah, 나 살 수 있게 내 곁에 와줬으면 너에게 가져간 마지막 순간 영혼을 감싸던 따스한 폼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진 깰 수 없는 너라는 꿈 내 사랑은 아파 다 깨져버릴 것 같아 꿈속에서 나타나 좋은 널 다시 느낄 수 있게 우린 어디쯤에 왔을까 난 너를 기다릴 수 있을까 추억은 남아서 너의 온기를 꿈꾸고 네 안에 살았던 난 다시 그때 너를 느끼는 너의 기억 속에 남겨줘 언제까지나 슬픈 거리 위에 눈물이 흐르니까 놓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너를 이렇게 붙잡아 그리운 사람아 I can't live without your love 나를 떠나지 마